켜 담배 한 대 깊게 빨고 불을 붙여 마스크를 내려 절대 다시는 안 겨 비로 먹을 게임 이길 생각 없어 Money pussy fame I've been there motherfucker Bosco and Jay 불러 네게 속을 적시 여태들은 쓰레기들 전부 태워버려 21세기 마지막이 될 classic 전설이 될 얘기 누구도 꺾지 못할 패기 썩을 대로 썩었는데 힙합 시네매틱 처방전은 퍽퍽 퍽쳐 맞고 쳐자 sleep addict Get it? Bosco and Jay Kidman Hardcore rap is a comeback season 화염병을 던져 비로 먹은 fake system 위에 불을 지피고 그 위에 부어버릴 get em Come on Ha Ha That's right Rap is